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귤라루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장애자 권리 담당 특별 보고자와 일행이 옥류 아동병원, 과학기술전당, 조선 장애 어린이 회복원, 문수 기능 회복원 등을 참관했습니다.